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의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나물 이야기와 신앙상담을 진행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아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조금 뭐 이제 많이 이제 상처도 아물어지고 네. 있습니다. 예, 아이고 다행이시네요. 감사하고요. 네, 예. 오늘은 오늘 소개해 주시는 나무는 네클레이스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인데요. 한국 이름은 없는지요?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네클레이스. 예. 사실 목걸이 이렇게 예. 목걸이라고 생각하죠? 예. 사실은 이제 해초인데 네. 진짜 무슨 진주 목걸이처럼 생겼어요. 모양이 예. 동글동글하니. 네. 그 진주 목걸이 그 크기도 그렇고.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에는 한국 이름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만 그 자라는 그런 예. 해초거든요. 예.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호주에도 예. 지금 뭐 봉피디도 아 이게 지금 금방 검색을 하는 것 같더라고 컴퓨터로. 그랬더니 뭐 바닷가에 갔을 때 조카들이 갖고 놀던 그런 거라 그랬는데 예. 자, 딱 보면은 예. 갖고 놀고 싶은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 생길 정도로 예. 모양이 그렇게 됐어요. 예. 참 신기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학명으로는 좀 호르마실라 바크시라고 하는데 네. 어떤 근데 이제 별명이 뭐냐면 씨 그레이프. 예. 뭐 물론 이제 일본 같은 데서 보면은 또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그 바다 포도라고 해서 예. 뭐 바다 포도 해초라고 해서 또 요거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예. 이제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즐겨 먹거든요. 예. 또 많이 또 토속 음식으로 네. 자리 잡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 발견되는 그 악은 또 달라요, 이거는. 예. 좀 다르고. 네. 하여튼 이것도 딱 보면은 이제 동글동글한 것이 이름은 우리 지금 영어 이름은 네클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목걸이, 네. 진주 목걸이가 생각나는 네. 것처럼. 네. 또 이제 씨그레이프라고 해서 네.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뭐 진짜 목걸이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네. 하나 근사하게 좀 이렇게 딱 걸쳐주면은 네. 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적에를 유년 시절을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자랐으면 예. 틀림없이 요 해초 갖다가 예. 이제 목걸이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예. 뭐 또 놀던 그런 예. 걸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말이 잘못 나왔어요. 이제 붙여서 한 단어가 됐네요 이제. 그래요. 호주 뉴질랜드 그 얕은 바닷가에서 예. 물 빠져나가면 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은 구슬 모양이 줄줄이 달려있는 예.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네. 이제 물이 빠져서 햇빛에 노출되면은 네. 해변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안에 동그란 거 안에 수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예. 들어있고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해초입니다. 예. 예. 한국에서는 가끔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하여 사고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의 해초들도 그런 게 쓸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예. 바닷가 쪽으로 네. 해주로 탐사를 가면은 네. 물어보는 거지. 예. 제가 이제 이거 네클레이스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예. 이게 뭘까 그러면 어머 이게 뭐지? 많이 봤는데 예. 이름이 뭐지? 막 그러면서 굉장히 또 신기해. 그래서 예. 제가 그럴 때 입에 싹 넣어서 예.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예. 깜짝 놀래요. 그거 먹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참 맛있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보다는 호주 쪽에서 해조류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예. 자료를 찾다 보면 호주 쪽에 있는 분들은 바닷가에 가서 이 네클레이스를 따가지고 생으로 막 먹으면서 예. 아주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예.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있는데 해초류들 중에서는 독 기초 독이 있는 그런 해조류는 예.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예, 해조류는 예. 독이 있어서 못 먹고 하고 하는 것보다도 네. 너무 이제 뻣뻣해서 네. 먹고 못 먹고 하고 그런 예. 얘기를 하지 예. 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것들은 독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예. 니클레이스의 특성과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그리고 그 어떤 효능이 무엇인지요? 이제 니클레이스는 그 특성 인재고 방울방울 속에 예. 좀 공기도 들어 있고 예. 수분도 들어 있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물에 잘 뜨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얕은 그 아이보리색 예. 아니면 얕은 녹색 예. 연녹색의 진짜 연한 색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 싹이 나요. 네. 자라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좀 갈색으로 변하고 예. 바닷가의 환경에 따라서 좀 벌이 많은 데서는 시커멓게 되기도 하고 예. 깨끗한 데에서는 좀 좀 연녹색을 그대로 예. 예. 밝은 색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름 끝자락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예. 사실은 이 성분 영양소 성분 분석 예. 함유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활발히 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예. 그 사실은 모양새가 탁 봤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기 이거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영양소가 들어 있을까 이런 연구가 서뜻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떤 것이 함유되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네.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자료가 네.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이제 아무튼 그러나 확실히 식욕은 확실하고 예. 또 많은 연구가 또 필요하기도 한 그런 건데 네. 여느 이제 그 해조류들처럼 네. 그 같이 뭐 똑같은 그런 영양 성분을 네.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네.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크레이스에 잘 활용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식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먹음직스러운데 먹고 뭐 아주 맛이 네.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먹음직스럽지 않은 예. 그런 건데 예. 먹어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예.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해초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거부하지 말고 예. 그러나 이제 채취하는 과정이 조금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예. 묵은 거하고 새 거하고 같이 이렇게 예. 쭉 자라기 때문에 예. 좀 프레시하고 새로 난 예. 것들만 이렇게 예. 예, 뜯어내기가 예.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왜 한 뭉텅이로 뿌리채 막 뽑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예. 이제 묵은 거하고 새 거하고 쭉 뭐 예. 목걸이 진주 예. 목걸이처럼 쭉 붙어 있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이렇게 따면은 먼저 자랐던 것들은 예. 시커매요. 예. 좀 그렇고 그거 이제 예, 새로 난 것들은 예. 좀 맑고 예. 그러니까는 색이 맑은 데 쪽을 해서 그렇죠. 한 뭐 몇 개씩 뜯어가지고 그거를 그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은요 예. 끓는 물이 있다 그러면 예. 넣으면은 그냥 색깔이 아주 예뻐져요. 예. 연한 녹색으로 예.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뭐 오래 데칠 필요 없이 예. 바로 끓는 물에 넣었다만 빼면은 예. 그 색깔도 이쁘고 예. 또 아삭한 마음 그대로 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상태로 이제 뭐 다른 해초 무친 것 같이 예. 무쳐내면은 예. 아삭아삭한 맛이 예. 예. 나서 식감이 좋고 예. 또 맛도 좋은 그런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치기도 하고 예. 초고추장이나 네. 다른 것하고 같이 네. 섞어서 예. 또 이제 그냥 볶아도 되고 기름에 네. 기름 넣고 네. 살짝 이제 볶아내도 되고 예. 또 샐러드에 넣어도 아주 괜찮아요. 샐러드에 넣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데쳐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국 끓여도 괜찮아요. 미역국 끓이는 것처럼. 끓이는데 그런 건 그거는 오래 끓이지 말고 미역국 다 끓이고 맨 마지막에 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도 되고요. 네. 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네크리스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다소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우하시던 아버지 앞에서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직장의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첫사랑이네. 네. 문제는 교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기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하였기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아버지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될 사람은 저와 결혼한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튀기듯이 세례도 받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같은 교회에 계속 출석하며 주일학교 교사 및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교회에 따라 나오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는 처가 어른들의 눈을 피하게 되니 아예 교회에는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은 가정과 직장에도 성실하고 아내인 저와 아이들에게도 잘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들도 사위가 특별히 속썩이는 일 없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도와 권면도 많이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가는 것에 대하여 크게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주일에는 혼자 여가 생활을 즐기고 뉴질랜드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 가족들끼리 여행도 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남편을 보고 정말 성품도 좋고 성실하여 좋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선한 것 같다고 인정은 해줍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남편이 신앙만 가지면 좋을 텐데 기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려는지요. 좀 예. 짠하기도 하고 예. 또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는 따님이 어머니의 신앙 문제로 상담을 해오셨는데 오늘은 아내가 남편의 구원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렇죠. 예, 가족 예. 전도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예, 가족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뭐 이 내담자께서도 신앙이 굉장히 독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정말 독실하다 못해 신앙이 엄할 정도의 예, 그 부모님, 어려서부터, 예. 부모님 가정에서 예. 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신앙은 확실한데 그러니 남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니 얼마나 많은 또 걱정과 또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많이 기다리시고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가족 전도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예. 쉽지 않은데, 가족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그 가장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도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죠. 그 전도 못하면은 에라도 많이 나죠. 네,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가족 전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고 예. 또 이 효과면에서도 네. 가족들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예. 저는 이 가정이 이제 식구들이 몇 가족인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예. 예. 뭐 아이들이라고 했으면 예. 최소한 2명 이상. 온 식구가 넷 혹은 네. 다섯 정도는 네. 되지 않겠나 최소한 네. 자, 그렇게 보면 다섯이라고 하면은 이미 80%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예. 뭐 네 명이라고 하면 75%는 구원받은 예. 백성 예.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 이미 70-80%는 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네. 나머지 이제 20-30% 네. 구원의 과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니까 그만큼 또 수월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나머지 20-30%를 채운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사도행전을 특히 보면은 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전도에 대해서 복음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순차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네,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타민족에게 예. 먼저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 거기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장벽도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내 가정이 사실은 더 먼저 복음이 구원이 필요하고 예, 예. 그런 것을 인식하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똑같고 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정말 그렇게 그 회심한 그 빌립보 간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 이제 예수를 믿고 예. 하게 되는 예.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제 한 군데 보면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 고넬료의 가정 예. 보시는데 예. 고넬료 가정도 보면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네. 다 불러서 예.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그만큼 가족 전도가 중요하고 예. 또 효과도 크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예. 뭐 같이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예.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예. 그 받아들이는 면이 네. 클 수 있어요. 예, 예.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은 뭐 저 사람이 어떤 진실성을 갖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여러 날 동안을 애타하면서 예. 진실한 마음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면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정했다라고 예. 할 때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예. 계속해서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데 네. 가족은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지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예. 또 그래서 효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전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네. 그 천국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네. 되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가족 중에서 네. 누가 한 사람이 빠지고 우리끼리 간다 얼마나 그 참 생각해도 좀 아찔하잖아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는 같이 또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네. 온 가족이 같이 하니까 지금의 생활도 굉장히 즐겁고 네. 또 앞으로 내세에 가서도 또 우리가 같이 온 가족이 같이 구원받으니까 네. 그래서 또 즐겁고 예. 가족 전도는 지금 현실적인 삶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즐겁고 풍요하게 하고 예. 예. 또 앞으로도 그렇게 네.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족 전도는 중요하다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족 전도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아,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예. 상담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린 예. 것이 있는데 네. 한마디로 딱 말씀드린다면은 그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는 것 예. 그것이 가장 가족 전도할 때에 특별히 어려운 점 같아요. 예. 야? 예. 야, 너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이렇게 하면 참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특별히 이제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일 경우에는 예. 예? 그 가장은 그러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럼 이유가 뭐냐면 뭐 나 조상들이 가족이 예. 전통적으로 예.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예. 있다든가 예. 예수와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경우는 그 아버지가 가족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예, 예. 그걸 안 나온다라는 예. 얘기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일 경우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뭐 헌금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돈이 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안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가족 전도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먼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을 때 네. 네. 굉장히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왕에 예. 하려면 잘해야 예. 예. 그냥 뭐 세상이 악한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뭐 예, 본의 안 되니까 본의 예. 안 되고 네. 예수 믿는 것에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 정말 해를 끼치게 되죠. 예. 전도가 예. 어렵죠. 네 맞아요. 예.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오늘 내담자의 남편분께서는 성품도 좋으시고 본인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지만 가족들의 교회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부인께서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문제로 가정에서 어떤 갈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도하기가 어려운가요?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뭐 아, 누워서 떡 먹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은근히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아, 자기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 예. 고집 예. 이런 것들이 딱 박혀 있으면 예. 뭐 반대하지 않고 또 자기 역할 다 하기 때문에 네.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완벽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전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만약 가정에서 식구들이 한 사람에게 자꾸 잔소리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것이 더 역효과가 네. 날 수 있어요. 네. 지금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가정을 몇 가정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도 형제들 네. 중에도 네. 그런 가정이 있고 네. 또 그런 가정이었는데 보면은 이제 식구들이 뭐 이렇게 조금 뭐 하면 교회 안 다녀서 그래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예, 예. 당신은 지금 다 좋은데 교회 안 다니는 거 그거 안 좋아, 하나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예, 예. 어? 사실 어떤 조건을 걸고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을 톡 이렇게 예, 아픔으로 얘기한다면 예. 그게 사실 효과가 역효과나죠, 역효과가 네. 나거든요.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교회 생활한다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많다고 하잖아. 네. 잔소리가 많고 네. 또 얘기하는 것도 어제 당신이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로 얘기를 해? 네. 꼭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훈계도 있고 그러면은 사실 안 좋아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주의할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뭐 구역이나 목장 식구들하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 특별히 어려운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예. 같이 기도하는 경우가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어떤 가정들은 기도 제목이 대충 그냥 표면적인 그런 것들만 예. 얘기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가는 것이 뭐냐면 예. 다른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 구체적으로 네. 집안에 대한 일, 네. 특히 남편에 대해서 예. 이제 기도를 요청하면서 예.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네. 남편의 귀에 네. 어느 날 들려질 때 예. 예? 남편이 밖에서 뭐 선생님 뭐 저거 저쩌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막 사소한 걸 생활적인 거를 예. 막 알고 얘기를 할 때 예. 남편들은 아주 굉장히 그럼요.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네. 또 좋아요. 그런데 네. 너무 많은 것을 네. 이야기하지는 말라라는 네. 겁니다. 네. 필요 이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밖에서 또 듣고 그러면. 왜 그걸 또 기도 제목으로만 또 알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예.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 돼버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겁이 되는 거예요. 예, 직접 부부간의 얘기를 부부끼리 그냥 하면 될 걸 제3자를 통해서 들으면 아주 기분 안 좋죠. 네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예. 또 이제 남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뭐 다른 집의 남편들하고 비교하는 예. 거. 예. 누구네 뭐 우리 구역자 있는 남편은 얼마나 뭐 어쩐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래? 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거의 없어요. 예.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좀 언짢게 들려지죠. 예. 그러니까는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도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예. 목사님, 예? 가족 중에서 특별히 가장 가장 한 사람만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온 가족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한 사람이 이제 예. 남편이나 아버지 예.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할 때 예. 가족들이 같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그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외딴 섬같이 네. 아버지 혼자 네. 이렇게 집안에 있다면은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을 시키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혹시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네. 외투를 남기지 말고 온 가족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런 사랑의 은혜를 예. 아버지와 혹은 남편과 같이 예. 공유하려고 네. 나누려고 애써야 됩니다. 진실한 예. 사랑을 보여야 돼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예. 그 사랑을 이 부분 자답게 예. 식구들이 예. 또 남편이나 예. 아버지를 그렇게 진심으로 네. 사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나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생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 남자의 그 내용 사연을 보면은 네. 생각이 깊으신 남편 네.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식구들이 얼마만큼 잘 예수를 믿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눈으로 읽고 느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참 어떤 모습이 좋다 네.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네. 것을 네.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면서 네. 스스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네.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가족이 힘써야 될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꾸 뭐 아빠 교회 나가면 당신 교회 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자꾸 이렇게 딜을 건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 억지로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예. 하다 보면은 예. 뒷감당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해야지 예. 타협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 알아야 되고요. 예. 예. 기독교가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말을 하기도 하신다고 하고요.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죠. 뭐 믿음이라는 것도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억지로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솔직한 것 같아요. 예.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거나 그런 그렇죠. 것이 아니고 예. 진짜 뭐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예. 이런 얘기를 예. 직설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네. 내가 더 할 수 없고 네. 좀 뭐 저 사람이 스스로가 할 수도 없고 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네. 성령님께 네. 이 문제를 부탁드리고 네. 성령님께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가족 말은 잘 안 믿고 네. 주변의 이웃들의 말을 잘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같은 구역 식구들 중에 예. 좀 사회적으로 예. 좀 덕망이 있는 분들이 있고 예. 교회에서도 리더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번 집에 초대해서 같이 예. 식사를 나눈다든가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예. 그런 분들이 한마디 예. 아유 선생님 참 가정이 행복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수 믿어서 더 행복한 가정을 지금도 행복하시지만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예.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삶이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네. 약간 이제 뭐 간증 섞인 그런 그렇죠. 예, 예. 투로 접근해 예. 나간다면은 예. 뭐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예.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예. 예. 기독교가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예.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 예. 이게 말. 사실 그렇죠. 과학이라는 그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면은 전혀 보고 싶은 그 모습을 예. 못 볼 겁니다. 예. 그리고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예, 성경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 그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은 예. 나머지 거 못 믿을 이유가 없다 네, 얘기하면 예.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창조론이나 진화론 이런 것들 속에서 네. 진화론이 아니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네. 사실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 늘 반대로 생각했었는데 예. 아 창조론이 더 우월하구나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완벽주의자 네. 같은 그러한 성격들이기 때문에 예. 그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수를 하거나 예. 하는 일이 없도록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것 혹은 복음 제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신 예. 분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완벽하고 어떤 완벽주의자 같은 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실하게 생활하고자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당신의 역할은 잘 감당하는 그런 분이라고 여겨지죠. 네, 네. 잘하고 계시다고 부인도 그랬잖아요. 네, 예.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잘하니까 당신도 잘해야 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사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남은 식구들이 행한다든가 예. 이런 거를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렇죠. 그런 성격의 예. 소유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뭐 기독교가 가진 어떤 정신을 나름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예, 기독교 예. 정신도 좋다. 그게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기대에 어긋나는 예. 삶이나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은 정말 이렇게 불행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가 가진 정신을 바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생활이 예, 우리에게 없어야 되고 또 네.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은 정신은 나름 분명히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죠? 아, 기독교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들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은 좋은 건데, 네. 안 되면은 이제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엇나가게 되죠. 예, 엇나가고 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가 가진 정신을 나름 기대했다가도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교회에서 교수도 그냥 주일 예배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교회 여러 프로그램에 예. 같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가 아닌 그런 정신을 나름 기대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것이 꼭 기독교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려운 예. 예.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면 예. 이렇게 이런 데에 같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나눔 행사라든가 예. 또 격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 음악회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초대를 예. 하고 그러면 예. 한 걸음 한 걸음 예. 한 걸음 이제. 한 걸음 이렇게 예. 가까이 나와서 예. 좋은 어떤 결과를 네.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면 참 좋겠지만 예. 오늘 내담자께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셨잖아요. 아무튼 온 가족인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마는 또 많은 가족들이 이와 비슷한 형편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가정들을 위해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 네. 당연히 필요하고 네. 해야 되지만 또 실제 또 그렇게 못하는 가정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네, 네.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네. 또 신앙심도 이렇게 고치시켜 줘야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 뭐 애들이 그러잖아. 결혼을 뭐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속상해. 물론 네가 하는 거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꼭 너하고만 네 남편하고만 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예. 우리들에게도 영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관심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튼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믿는 자와의 결혼은 중하지를 않죠. 예. 예.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의 가정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오는 거는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냥 뭐 서로 좋아하니까 교회 뭐 따로 다니거나 예. 괜찮을 거야 같아요. 사실 괜찮지가 않아요. 신앙적인 그런 갈등이 예. 이제 생기고 예. 또 그것이 또 심각하게 되면은 또 가정도 예. 어려워지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불편해지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시간을 같이 공유하기가 어려워지죠. 네, 네, 네. 일요일을 주일을 막 우리는 주일이 예배 가는 것을 기다려지고 예. 또 믿지 않는 식구들은 놀러 가는 거나 뭐 놀러 가고 뭐 하는 것을 기다려지고 예. 그러면 같이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드물어지기 예. 때문에. 가족들에게 또 소홀해지는 예.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난 나서 알아서 할게. 예. 이런 경우가 되면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 중심제. 네. 그렇죠? 네. 근데 뉴질랜드는 어떻게 해요? 개인 중심이잖아요. 개인주의가 네. 심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교회 생활 하는 것, 신앙 생활 하는 것도 뭐 어떤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네. 저한테 와가지고 아, 그 양반 신앙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아주 뭐 당신의 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뭐 보편적인 그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면은 예. 같이 믿음 생활하려고 예. 애를 쓰시겠죠. 오늘 대담자들처럼. 예. 아무튼 뉴질랜드 같은 곳은 신앙의 자녀를 그 자유를 네. 많이 주장하는 그런 나라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먼저 믿고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 아직 중심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그분이 이제 남편이고 네. 혹은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먼저 얘기를, 믿은 자에게 있겠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복음의 원리가 딱히 드러나지 않는 쉬운 접근 방법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배우자를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예. 아니면 뭐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 같은 걸 한다. 예. 음악회도 할 수 있죠. 예. 이런 여러 가지 행사했을 때 남편들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모시고 가서 참여하게 되면은 예. 뭐 전혀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항상 성령께서 이 전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끔 네.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네. 간구해 나가는 것이 가족 전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 됐을 때 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뭐 교회 안 다니니까 당신이 교회 안 다녀서 그래 뭐 자꾸 이런 소리를 예, 예. 하면 안 돼요. 예. 저는 어떤 데 보면은 가정에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 예. 자녀들에게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예. 당신이 교회 안 다녀서 그래 예.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예. 어우,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배터리는 찾는 것이 좋고 기도하며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처럼 항상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배려도 해주고 예. 또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먼저 믿는 자 입장에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분이 남편이고 그분이 혹시 또 뭐 아내라고 한다면 예. 천국에 가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과연 있겠어요? 네? 먼저 믿은 자예요. 그렇죠. 예. 죽은 나사로 예. 살릴 때에 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믿지 않는 자라고 결혼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네. 먼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네, 네. 우선은 이제 배우자를 찾을 때에 기도하면서 같이 네. 믿음 안에서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예.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네, 네. 내가 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혼 시작 전부터 가져도 그렇죠. 언제가 돼야 될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네. 것 같더니 예.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예. 우리 참아야 되고 예.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면서 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